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단 사업총국, 국가관광총국의 해당 일꾼들이 최근 영국에서 있은 테러 사건들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7일 주조 영국대사관을 조의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테러 사건의 무고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시했으며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언했습니다.